私がまたチャンスをつかんで気分が悪い。나만 계속 운이 좋은 것 같아서 화가 나니? 세상에 우리한테 만 치는 거 아니? You think it's okay to degrade someone just because they cheered at themselves? 운가 이 人たちは 悪口を言われてもいいの? 그럼 내가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악해. 結局 私たちは 민나 死ぬわけだし 人生の半分は 苦しみだろう. 겨우 남은 절반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私はこの事実に少し早く気づいた。 The pain of facing that truth. 불이꺼진스테이지뒤세상의모든그림자들이나를덮쳐 Inferiority. 순위 成績 あなたが無造作に吐き出す言葉 끊임없는진명 Doubt. それでこの全てに何の意味があるんだろう。 Easy. Crazy. Despite it all, my ambition and aspirations are unstoppable. 計り知れない未来。 나는내가제일힘들어。너도그렇지않니？ それでも私は沈んだりしない。 쉴새없이발버둥칠거야。 작은파도를만들거야。 When things aren't easy, I'll make them easy. 私の手を握ってくれたあなたを信じる。 추악함속에도아름다움이있다는걸믿을거야 Because you and I, we have good bones 진짓을見て내가쉽게해냈다는착각말고 Because I've made it look easy Easy